you like me. Good luck, giddy giddy, I like you. Good luck, 놓치지 마, lucky lucky. Good luck, 나는 너의 lucky lucky. 어디서나 어디 가나 당당한 walking. 흑백 세상 속에 나는 colorful. Girls, girls on top. 더 자신 있게 boom boom beat drop. Bumi지 않아도 혼자 주목받는 skin. 재미없는 남자들은 한순간은 skin. Girls, girls on top. 그 중에서도 I'm on the top. 날 둘러싸는 시선이 반해버린 눈빛이 시시하게 느껴져. Oh, oh, yeah, yeah. 날 사랑받고 싶다면 내 맘 뺏고 싶다면 색다르게 시작해. 절대 나를 놓치지는 마. Good luck, get it, get it, you like me. Good luck, get it, get it, I like you. Good luck, so let me the lucky, lucky. Get boom boom beat drop. 콧대밖에 굴지 마. 까다롭긴 하지 마. 아직 서투를 뿐이야. Yeah, yeah. 차가운 말투지 마. 보기보다 러블리가 정말 날 원한다면 절대 나를 놓치지는 마. Good luck, get it, get it, you like me. Good luck, get it, get it, I like you. Lucky, lucky.